혹시 그 하여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이 저녁에 왜 집애들 안 가시고요? 저는 대학원생들이나 이렇게 몇분 계실 줄 알고 왔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 함께 자리해 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서로 반갑다고 박수 칠까요? 좋은 자리 만들어진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아, 오늘 뭐 주제는 뭐 지방 정부를 이끌었던 경험과 지방 경영, 분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주제인데 그냥 짤막짤막하게 그몇 개의 단편을 모아놓은 것처럼 그냥 착각착각 할게요. 첫 번째는 얘기하다 보면 까먹어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 예, 저는 충청남도 지방 자치단체의 단체장입니다. 충청남도라고 합니다. 도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도백이라고도 더 많이 부릅니다. 어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장관이라고도 부릅니다. 도장관이라고 옛날에는 불렀던 모양입니다. 물론 관찰사라고 부르는 분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체제는 중앙정부,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와 같은 이런 광역단체, 100만이 넘어서 광역단체로 된 단체와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 전북, 이런 도지사는 같은 광역단체로 분류되긴 합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다릅니다. 현재 한국 행정에서 도 단위의 대부분 업무들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중간 도매상입니다. 중앙정부가 예를 든다면 이명박 대통령 때 굉장히 시대랑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가 관리입니다. 갑자기 물가를 잡는다고 하셔가지고는 물가 관리 품목을 50여 개를 정해가지고 물가를 잡으라고 공무원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물가 관리 집중 특별 단속 관리 기간 이러면 막 미장원 가서 이제 머리 커트비 얼마, 짜장면 값 얼마, 뭐 이제 이런 거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들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네. 꼭 만약에 짜장면 값 3,000원 받아가지고 안 남으면 4,000원 올려야지 어떡하라고 그걸 관리합니까? 그런데 지난 70년대 샐러리맨의 신화를 간직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럼 물가 관리를 해라!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충청남도로 치면은 중앙정부로부터 그 오다가 오면 그걸 예. 예. 누구세요? 전 초상권 없어요, 별로. 16개, 그 당시에는 16개 시군입니다. 지금은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또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이제 15개 시군이 되었는데 그 시군에다가 물가관리 하랍신다 하고 이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문에 따라서 언제까지 활동 실적을 보고해라 그러면 보고서를 받아다가 중앙정부에다가 그 보고서를 다 취합을 해서 올리면 업무 끝. 제가 이런 한국의 지방자치 틀 내에서 좀 정말로 지방자치의 도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그 수준 못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들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업무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책정된 것을 그 법령에 따라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우리의 행정체제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문의는 지방자치지만 아직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지방자치로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헌법 논의를 열심히 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 개헌의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 개헌의 논의의 문제제기를 사용하셨지만 개헌 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필요성의 공감에 대해서 저는 그 필요성의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프랑스가 30여 년의 논의 끝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 헌법 개정에 프랑스 2003년 헌법은 분권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했던 우리 헌법처럼 그들은 이 민주공화국, 즉 독재자인 나라가 아니라 주권재민의 시민들의 협치를 선언한 민주공화국 선언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분권국가임을 선언합니다. 이 분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하게 국가 행정체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행정체계를 효과적으로 나눈다는 그런 중앙집권화된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헌법과 역사는 철저하게 저는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국가라고 쓰고 제가 국가관리연구원이라서 저는 조금 이 이름에 대해서 국가를 관리하는 연구원이구나. 국가가 문제한가?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연구원을 만든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관리를 잘하자고 연구를 하겠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에서 속썩인 건 국가입니다. 평범한 저 땅 위에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바치고 노역을 바치고 병역과 이 모든 것을 바치면 그래서 국가를 만들었건만 그 국가는 사실은 시민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권력을 찬탈한 자의 군주들의 것이었지 백성들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저는 국가의 역사로부터 시민의 역사로 바꾸자. 옛날로 치면 백성의 역사로 바꾸자. 그냥 영어로 표현은 피플의 나라로 바꾸자. 이걸 그냥 직역하면 인민의 나라로 바꾸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도 동서냉전과 반공시대를 겪어서 인민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어감이. 그러나 사실 우리는 땅 위에 살아가는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별종처럼 보이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국가는 가장 최소한의 그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주체이거나 수단입니다. 제가 너무 리버럴한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겁게 가지고는 이 국가주의 역사관으로부터 나는 다음 세대는 좀 벗어나길 바랍니다. 제 청년기 때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때려치고 혁명가가 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주에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광주에서 시민들이 죽어나가던 그 1980년 그 이전에 70년대 초반에는 전태희라는 한 노동자가 자기 몸을 분살라 돌아가시고 그것도 다른 것도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뭐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헌법에 써 있는 거, 노동법에 써 있는 것대로 나 8시간 일하고 잔업하게 되면 내 의사 좀 물어봐서 수당 좀 달라는 요구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마저도 사실은 자기 몸을 불살라서야 겨우 신문 한 줄에 났던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국가주의는 우리가 국가라고 쓰고 사실은 저 국가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군주와 임금님으로 읽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헌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 어떤 돈도 그 어떤 사회적 지위도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밟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세기까지의 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시민으로 그리고 그 시민들이 운영하는 자율과 자치의 나라로 이행을 하자.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청년기 때 모든 시간은 사실상은 이 헌법을 유린하고 총칼로 대통령과 권력을 찬탈하고, 그래서 그 국가 권력을 갖고 그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밀어주고 땡겨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그 기득권 세력들의 독재에 저항했던 투쟁이었습니다. 이 투쟁 기간 동안 내 동료들과 내 선배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나 그 시위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겨우 대통령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 체제를 완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이 주인인 나라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세금을 내고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에 할애해서 국가의 물리력을 보장해주고 내 아들과 내 친구들이 가서 그 병역의 의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립되어진 그 국가의 물리력은 정의로워야 되고 우리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의 상식의 입장에서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의라는 상식을 아직 못 얻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로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지방자치와 분권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선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도지사 하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자기가 대통령 되면 또 중앙집권 하자고 할 거야. 아마라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시장 도지사가 자꾸 말 안 듣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열받아서 저도. 그러나 여러분, 지방자치로 가야 합니다. 이 정치와 국가 권력과 국가의 운영 시스템으로서의 이 민주주의의 다음 과제는 자치분권의 나라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입니다. 정치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이 정치의 혁신은 뭡니까?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냥 가장 쉽게로는 정치인들 믿음이 안 가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 같고 인격적으로 평범한 보통의 상식과 소양을 가진 사람이 정치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뭔가 거짓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심한 댓글에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고 아무리 누가 뒷땅을 앞에서 까든 뒤에서 까든 표정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되며 그러니까 점잖고 보통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은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정치와 국가 권력과 출세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우리는 불신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를 불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혁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광의로 보면 저는 평생에 걸쳐서 제 직업은 정치였습니다. 나는 이 직업 정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꾸렸고 소중한 하루 밥새끼를 먹었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좋은 정치를 통해서 내 직업 윤리를 갖고 이 직업이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해야 합니다. 나 욕먹기 싫습니다. 불신을 받는 것도 싫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운영하거나 선택할 수 있거나 희망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로서 나는 정치가 내려오길 바랍니다. 또 그 내려온 정치라는 직업이 우리의 이웃의 얼굴을 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래, 저 직업도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야. 나는 신뢰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정상 아닙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 아주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고 그 직업은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직업이 지배하는 그 정치의 나라가, 그런 정치의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 옆 강의실에서 페북 라이브를 듣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인사 부탁드려요. 어디다 인사를 해야 돼요? 카메라 보고 예. 태봉 라이브 예. 안녕 예. 제가요 사실은 정치라는 직업이 이 엔터테이너 기능까지 지내야 된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어요. 저한테 김용옥 선생님이 자꾸 이제 진지반스라고 놀리시는데 제가 83학번이니까 제 철학과 은사님이세요. 82년대 고대 철학과에 처음 오셔서 김용옥 교수님도 막 평탄치 않았죠. 자기 또 한 3년 만에 사표라고 나가버리셨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 진지반스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다루는 얘기가 진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비정규직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세금을 더 거둘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산업과 구조조정 때 우리가 실업과 노동시장과 고용시장에 대한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웃으면서 할수 있는 얘기예요. 남의 밥자리와 일자리가 모든 그 가족의 행복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지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의 진지함은 저에 대한 저는 칭찬으로 앞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네. 물론 저도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에요. 나름. 근데 자, 어찌됐든 이 정치에 대한 사람의 불신을 극복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장 갖는 큰 이유는 정치가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 같다라고 하니까 저는 더 진지해지는 거죠. 진지해지는 거죠. 농담을 하고 재미난 건 좋은데 역시 또 우리는 자기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는 진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정치에 대해서 거짓말한다고 얘기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왜 많은 마음의 어떤 이런 거부감이 들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가지고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현재의 궤적 내에서 정치한다고 하는 친구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도 다 가지고 계시죠? 너무 나대거나, 어? 너무 지잘난 척을 하거나. 그리고 뭔가 이중플레이 같은 언어를 자꾸 쓰거나. 그런 캐릭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 불신과 거짓을 갖게 되느냐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선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그두 가지 그 틀보다는, 그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현재 한국의 정당 정치는 다,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의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새누리당에 있는 정치인들, 젊은 제 또래 정치인들한테, 야, 니들 새누리당은 쉬워. 한국의 정치에서 새누리당은 땅집과 형측이지 뭘. 영남, 호남, 충청도 지역주의 정당 딱 구도에서 가장 인구 많은 영남 딱 끼고 앉아있지.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이미 이북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될, 입포할 수가 없는 많은 실향민들과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역사적 경험이 있지.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당에다가 상대한테 가끔마다 추임새로 종북, 좌빨, 이래버리면 그냥 패가 오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쉬워요. 뭐 다른 소신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가끔마다 조금 급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선거가. 근데 진보진영은 이거 복잡해요. 진보진영은 막 얘기해도 좀 복잡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수도 판으로 치면 하여튼 저쪽 새누리당은 쪼코패 한 세 장 깔아놓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피방 면하려고 막 열심히 피인을 먹다 보면 갑자기 광박당하고 막 이게 막 앞뒤를 막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한국의 정치는, 정당은 이 지역주의와 동서 냉전의 극단화된 분단의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극단적 동서의 이념 냉전이 구준에 껴 있고 이 구준에 정당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정치 이런 정당을 왜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래, 투표할 때 보면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뭐 호남에서는 호남당 찍고 충청도에서는 충청도당 찍고 영남에서는 영남당 찍지만 또 그리고 분단 체제 내에서 이북편 드는 것은 뭔가 그건 옳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찍긴 찍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미움과 갈등에 기반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서 있지만 그 미움과 갈등을 기반해서 지지를 끌어올려 왔던 그 당이 현실의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1,400만 임금생활자들 중에서 800만,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러잖아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1차 산업에 종사했던 전통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이 개방화에 의한 그 산업의 피폐화를 어떤 방식으로 막아줄 것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 정당은 내가 전통적으로 그 화인처럼 찍혀 있는 고향 어디냐, 지역 어디냐, 종북 좌빨이냐, 빨갱이냐라고 하는 이 구두를 가지고 내가 마음이 끌려서 찍긴 찍는데 현실과 그 정치와 그 정당이 내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풀지를 못한다는 거죠. 정당이 대표성을 분명히 줘야 되는데 정당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역과 낡은 이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이 모이더라도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 대표자들은 지금 자기의 대표성에 충실해서 이제 곧 다음 달에 있을 2017년 예산 심사 때에는 그 자기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철도를 하나야 돼. 과학 비즈니스 벨트든 뭐든 뭐 국가 투자는 우리 지역으로 땡겨와야 돼. 아니 뭐야 니들이 다 먹어.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과 우리 삶의 증대와 관련되어서는 사실상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의 정당 정치가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그 갈등과 어려움을 대표하는 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런 정당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당이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02년에 노무현 신드롬이 만들어지고 지난 대선 때에는 안철수 신드롬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과 열망은 더없이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 새로운 정치 질서와 민주주의 질서를 수행해야 될 정당 정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주의나 낡은 이념 거기에 끼익 많이 나가면 뭐 성량과 분배 정도. 근데 이제 지난번 대선 때 특징 이후로 성장과 분배 노선은 진보보수가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이념이 되고 있어요. 약속이 안 지켜서 탈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거기 다니면서 다 약속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뭐 20만 원씩 무조건 뭐 애들 무조건 유치원 다 키워주고 뭐다 약속했잖아요. 4대 중증질환 의료보험 혜택 수가 조정 뭐 이미 할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짜투리로 이제 짠 거밖에 없어요. 청년수당 얼마 뭐 짜투리로 이제 또 해가지고 또 이제 복지 약속을 해요. 그러나 정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주권자들에 대한 그 약속에 있어서 저는 참으로 무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만 원 돈이든 누리에 산 돈이든 다 당신들 겁니다. 나라 살림 살겠다고는 내 돈이 아닙니다. 나 뽑아주면 내가 그 돈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례한 짓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마음 한켠에 주권자들은 전우미 잡으면 뭐더 준다고 얘기는 하는데 속으로 불쾌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세금도 더안 올리고 있는 거 알뜰하게 살아서 또 나눠준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 정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갖는 불신의 폭을 끊임없이 키울 뿐입니다. 현실의 이 정당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그 희망과 꿈을 약속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오로지 이 구조는 오로지 내가 집권을 해야만 우리 지역 출신들이 장차관 하나라도 더 나오고 사회적으로 밀어주고 땡겨줘서 우리 사람들이 좀더더 요직에 많이 가고 나한테 그 출세라는 기회가 좀더더 많이 생기고 우리 지역의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떨어져서 KTX 역사라도 하나 더 만들어지고. 그러나 KTX 역사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도시가 발전하는 시절은 이제는 지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당 정치의 이율배반성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게 되는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이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구조를 깨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정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의 근원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선거와 다수결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필히 누군가와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선거 때의 경쟁은 상대에 대한 무한 비난, 뒷담화, 깎아내리기.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대가 뭔가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 공분을 자아내야 되는 어떤 그 구조에서는 그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에 대한 단점을 공격해서 분노를 조직하는 사람은 가장 확고하게 분노를 일으켜내는 방법이지만 사실상 그걸 가지고는 오래 미래를 못 만듭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스타워즈의 제다이와 다스베이더의 차이 아닙니까? 분노를 극대화한 다스베이더. 그것을 새로운 미래의 꿈과 평화로 이끄는 제다이들, 포스들. 그리고 뭐또 우리가 많이 본 영화에서 뭐그 거미 나오는 영화 뭐예요? 왕검이 막벽 타고 다니는 애. 그게 뭐지? 아, 스파이더맨. 그래. 스파이더맨도 갑자기 걔가 빨간색으로 이쁘게 잘 입고 있다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블랙 스파이더맨이 돼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2편인가 3편에서 그래 나왔잖아요. 한 10년 전에 개봉했나 그거? 아, 뭐그 뒤에도 영화를 좀 종종 보긴 봤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예시할 수 있는 영화가 별로 없어서. 어찌됐든 이 분노와 긍정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 정치와 새로운 정치는 좀더 긍정과 희망을 다루는데 좀더 능통해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이제 이런 자세로 정치를 하는데요. 되게 힘들어요. 마치 어떻게 하냐면, 동네 입구에 지금은 많이 있지만, 유기농 식품 가게 같아요. 화학주미를도 안 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세상 맛내기도 어렵고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선거와 경쟁을 다루는 데 속에서 우리 정치적 태도가 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수결 문제예요. 이 다수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동 깊게 읽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취임사로 그냥 대신할게요. 네이버에 치면 그 사람 취임사 나와요. 이미 한참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그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결론 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수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수결이 우리의 사회의 합리적 다수의 상식에 반하는 다수결이라 한다면 그 다수결은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뭔가를 결정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수결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수결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합장 당선도 되고, 이장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48대 35 게임을 했든, 51대 49 게임을 했든, 그냥 내가 이겼으니까, 닥치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수결 가지고는 절대로 민주주의는 승리가 안 됩니다. 현재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에 새누리당은 양껏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난했고 조롱했고 조소했습니다. 그들은 의총에서도 노무현에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그 말을 탄핵으로 실천하기까지 하신 분들입니다. 그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었던 많은 지지자들은 그들의 그 조소와 조롱을 10년을 겪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니 우리도 양껏 퍼부어 주자고 작심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팟캐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또 그렇게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보진영에 있는 모든 동지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모든 시민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그 미래는 이명박 박근혜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좀더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다 용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좀더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과 기존 정당에 대한 깊은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국민과 함께 새로운 힘을 모아서 미래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대 위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이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질안 좋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양산하게 만들어 놓은 이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고용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좀 찾아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진보진영과 과거 20세기의 여야 진보보수의 관점으로 싸운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절대 반대, 세계화 절대 반대, 개방 절대 반대라는 노선을 가지고 이 현실의 문제는 안 풀립니다. 나는 그래서 민주당과 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진보진영의 모든 동지들한테 우리가 풀어야 된다. 나쁜 짓한 사람은 벌 받을 끼다. 믿자. 이미 시민의 상식과 시대의 정신이 오늘의 최순실을 폭로하고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 어려움을 시민의 정신으로 이미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걱정입니다.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갑시다. 그 그런 점에서 기존의 한국의 이 정당과 정치 질서를 바꿔내기엔 어떤 큰 틀이 변화들이 필요하고 이 변화들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자치분권 헌법으로의 이행을 통해서 지역 정당이 만들어졌던 지역적 이기심과 지역적 헤게모니를 통한 국가 재정과 국가적인 각종 인허가의 인센티브를 지역적 이기심을 가지고 싸우는 이 정당 구조를 끝내야. 그리고 사실은 그 싸움 가지고는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제 조선소를 열심히 가져갔을 때는 그 지역이 좋은 기회를 얻었겠지만 지금 또 조선산업의 이 어려움은 또 지역에서 엄청난 또 고통을 겪다가 오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확실히 달라서 지역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과잉 의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의 나라, 그리고 정당과 기존의 20세기의 정당 정치의 구조를 깨는 새로운 변화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민주당의 역사로 보면 김대중은 호남 출신으로서 그 호남의 한을 갖고 야당의 지도자로서 대권 도전, 사수시군요. 네 번째 도전 만에 정권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종찬 전 민정당 출신의 정치인을 국정원장으로, 김중권 전 민정당 출신의 정치인을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국민통합과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노력했으나 그러나 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도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주의적 틀 내에서 그도 참여정부 말기에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비하면 굉장히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또 박근혜 정부의 어려움을 만들었던 이유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초반에는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낙동강 페놀 사건과 몇 건의 건을 거치면서 김영삼 정부도 PK와 TK의 분열 그리고 끝내는 부산으로 똘똘 고립되어서 김영삼 정부도 좋지 못한 임기 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있는 이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어떤 방식으로 깰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왔지만은 사실상은 우리는 그 구조를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영남에서도 야당이 호남에서도 여당이 뽑힐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변화의 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중앙 집권화된 20세기까지의 국가운영 시스템을 지방자치분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만 국가는 국가답게 자기의 국가적인 역량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생활 일상의 행정적 수요는 지방의 정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이 지방의 정부들을 현재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로 나눠놓고 있는데 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라고 하는 이 구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건 중앙집권화된 사고다. 프랑스에서의 가장 기본 생활정보 다니는 꼬민입니다. 이 꼬민은 인구 천만의 파리도 꼬민이고 프랑스 저 변방에는 조그마한 3만 5만짜리 도시들도 꾸미는 겁니다. 그 정부가 어떠한 독립성을 가지고 그 주어진 시민들에게 정부의 행정적 서비스와 사법적 서비스를 할 것이냐의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나누어지는 것이지, 중대, 뭐 소대, 연대 나누듯이 무슨 인구 숫자를 가지고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앙집권적 사고입니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지역 자치를 통해서 자치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단위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자치분권 국가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개헌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이행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에라도 개헌을 내년까지 뭐 최순실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벌써 뭐 개헌특위 만들고 개헌 정부 범 조직 만들고 이렇게 뭐 텔레비전마다 심야 토론에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지금 막 근데 개헌 논의는 좀더 장기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주권자의 국가라는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묶여 살 것인지, 국가라고 한번 묶이면은요, 내가 싫어도 그 국가 구성원에 살아야 돼요. 싫으면 이민을 가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를 의 기본적인 구성을 약속하는 그 헌법은 지난 20세기 방식의 권력의 분점과 권력 엘리트들의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헌법을 다루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해요. 저는 주권자의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권자가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만들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개헌 논의를 저는 좀더 장기적 과제를 놓고 지금의 개헌 절차를 규정하는 어떤 특별법과 제도적 틀을 놓아서 개헌의 논의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그러한 자치분권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새로운 정치와 20세기의 낡은 정치 구도로부터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법과 제도와 현실적 과제를 풀기 위한 정책의 목록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 이전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갈래? 역시 민주주의는 크게 보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는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이폰은 iOS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많은 앱들이 얹혀져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컴퓨터로 돌아가면 윈도우 버전들이 돌아다니겠죠. 물론 지금 이 윈도우 체제는 옛날에는 윈도우 3.1이나 도스 환경 내에서 돌아다녔겠죠. 각각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과 행위자들이 그 구조 내에서 CPU와 주변 기기들과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운영 규칙을 정해주는 일,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국가에 있어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사회생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것은 우리가 현재 도달한 마지막 버전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 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갈등, 우리의 필요를 이 민주주의 국가 운영 체제가 반영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이 민주주의 체제를 작동 운영하게 하는 큰 틀을 보면 저는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우리 한자식 표현으로 치면 어떤 체제나 가장 중요한 리더십 요소로서 인치의 요소가 있고 또한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의 지배이므로 법치라는 틀을 짜야 되고 제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나 민주주의 리더십이라는 인치와 법치만 가지고 구성되어지지 않는 거버넌스 체제로서의 협치라는 구조가 필요하고 요즘 현재 막 협치 행정 많이 얘기하죠. 거버넌스 행정. 그러고 나서는 더 나아가서는 자치 영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본 이 인체 구조도 혈관 구조가 노폐물을 실어 나르고 산소를 공급하는 이 모세혈관 혈관 구조까지 가지만 모세혈관이 모든 세포한테 노폐물과 산소를 공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세혈관에 도착하지 못하는 어떠한 세포들 간의 영역에서 자율적 질서의 또 순환기계통의 흐름들을 림프관이든 다양한 형태가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리더십이든 그 민주주의 리더십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법과 제도이든 이 법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그 법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협치의 행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에는 어떤 단위에서 자치 영역이 확대되어야 이 구조 내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와 국가 운영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이 변화의 모든 촉발의 출발 근거는 역시 인치 영역이 큽니다. 민주주의 리더십의 영역입니다. 이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법과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헌법과 똑같은 법률 내에서 여러분들은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경험하셨고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경험하셨습니다. 무엇이 바뀐 겁니까? 민주주의 인체 리더십 요소가 달라진 것밖에는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국가와 사회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차이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커 보이지만 사실상은 아주 작은 데에서 출발합니다.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 반대 시위하는 여의도 농민 시위에서 농민이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뒤 바로 즉각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이 사과하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경찰청장이 당신이 책임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농민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무슨 놈의 버스로 산성을 쌓았습니다. 어찌됐든 시위를 했습니다. 물대포를 맞는 장면이 모든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에 생생히 찍혀 있습니다. 그가 그 길로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400여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거기다 칼을 대고 지금 부검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는 반드시 민주주의 리더십의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이 법과 제도는 작동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저는 시대 교체를 하자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체의 핵심은 20세기까지 이 민주주의와 국가를 운영했던 모든 리더십 요소들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지지 기반의 구조, 리더십과 지지가 교환되어지는 선거와 정치 운동의 구조, 이 구조 내에서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향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한 지난해 이때쯤에 제 페이스북에 새로운 민주주의 리더십에 관련되어서 지도자들에게 제안한 9가지인가 7가지인가 제안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 자료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들어오신 김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략 지금에 있어서의 그 정부와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에서 무엇을 바꿔내야 되는지에 대한 민주주의 리더십과 자치분권의 과제와 다수결과 선거제도와 한국의 지역정당의 지배구조와 낡은 동선행전의 이념구조가 현실적으로 그 정당의 지배구조가 우리 현실의 문제를 전혀 반영할 수밖에 없는 반영할 수 없는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내야 합니다. 이 변화시켜내는 일 우리 민주당이 배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10년을 잘 기억해 보시고 그 역사를 이어서 그 역사적 실천 행위를 근거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한 단계 더 진전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당의 후예이고 그 당의 역사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말씀 주시면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마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떤 방식으로 같이 공간에서 끌고 나가야지 좀더 지역 균형 발전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한양 중심의 우리의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서울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세하고 한양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기에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토에 어디에 살든 아니면 나의 학벌이 어떤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기술로 정당하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부여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흥합니다. 현재 우리는 한양과 중앙 집중화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회의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는 인맥을 쌓고 인연을 쌓아서 국가가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지금 현재 사교육 경쟁이나 모든 교육 현장에서의 병폐도 한양 중심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시킨 것이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지역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발전의 문제는 시민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에 그냥 소득 그냥 산술적으로 조금 더 경제적 발전을 좀더 균등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 이게 이제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신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는 모든 대통령들이 수도권 과밀화를 풀고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는 이 모든 정책을 다 뒤바꿔 버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 해마다 600개, 최대 600개, 300개에서 600개씩 내려오던 수도권으로부터의 충청남도의 지방 이전 기업들의 숫자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60개가 되더니 8개가 되고 끝내는 이제 있는 기업도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가 말하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자꾸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축구를 예를 든다면 180, 90m라고 하는 이 직사각형의 박스 내에서 11명이 어떻게 공을 패스하고 연결하는 이 면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짜느냐가 그 게임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국토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나 똑같습니다. 운동장을 넓게 쓰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운동장을 넓게 쓰는 팀이 더 많은 기술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산업행위의 기본이 되는 토지, 자본, 기술, 노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 전략을 극대화시켜서 노무현 정부는 한양 중심의 이 정치, 사회, 문화, 이 상징인 수도를 이전하자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는데 그분은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거나 내지는 당의 주요한 지도자였던 시절에 그 당에서는 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을 끝내 국회에서는 합의해놓고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유연 결정을 받아서 오늘날 반토막자리 청와대와 국회는 가지 말고 그거는 관습법적 헌법 개정사항이므로 그냥 장관들만 내려가는 걸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해서 오늘날 세종시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KTX 값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KTX에서 보내고 있고 그래서 오송역과 서울역에서 대부분 서 있으면 정부의 고위 관료는 대부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새누리당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장을 하더라도 좀 일관되게 주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남경필이나 원희룡이나 유승민 씨가 이런 새누리당을 좀 일신시켜주길 바랍니다. 한국의 보수정당이 뭔지를 좀 제발 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이건 내가 원희룡, 남경필, 유승민 씨를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입니다. 목표입니다. 근데 이 이념과 목표는 사실은 진보 진영이 먼저 세워져야만 보수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 진보 진영이 저놈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더 부자 아니고 더 누렸던 사람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가 자꾸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서야만 보수당이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진보 진영은 무얼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서야 하는 겁니다. 이 쓰는 것은 단순히 안티태제를 가지고 못 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이어서 민주당을 새롭게 이끌어보고자 하는 지도자로 성장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도전 과제에 한번 제 역할을 최대한 다해보겠다는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혁신도시. 그 혁신도시가 지방도시가 제대로 쓰려면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어떤 간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예. 정부 공공기관, 주택공사, 한전, 뭐 가스공사 뭐 해가지고 170여 개의 공공기관을 10개 단위로 쪼개가지고 전국의 혁신도시에 10만짜리 도시를 만들어서 일단 다 옮겨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 정말 애쓰신 겁니다. 그래서 나주에 뭐 여기에 뭐죠 오송에 원주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고소득의 고학력의 인구가 전 전국의 10개 단위의 혁신 도시에서 망하지 않을 기업들이 도시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이 도시가 지역 내에서 가지를 뻗고 활착을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뻗어서 활착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방공립대학의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교도 아니면 뭐 저도 이제 사립대학을 다녔으니까 분들은 조금 뭐 우리 좀 서운하더라도 사실은 교육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는 과는 다 유지됩니다. 정부가 개입 안 해도 유지됩니다. 그 학과 나와서 취업할 때 있으면 라이센스가 튼튼하면 다 그 과 유지됩니다. 근데 그 과를 왜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까요? 국공립대는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수요 공급으로 성립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구와 학문과 과학기술 발전에서 꼭 필요한 학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나온 철학과도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지방 국공립대학의 자기의 미션을 확실히 잡고 그리고 시도별 지방 국공립대를 집중 육성해 줘야 합니다. 가장 우수한 교원이 거기에 둥지를 틀게 해줘야 되고 실력이 우수한 학생이 그 학교를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 예산 중에서 대학 예산이 한 4조 원가량 쓰는데 그 4조 원 중에서 지금 사립대학교에 쓰는 예산이 4%, 4.46. 4조 원에 4%면 얼마? 1600억? 그죠? 그것 가지고 지금 교육부가 지금 사립대학을 지금 다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거기에는 입학 정원 가지고도 흔듭니다. 저는 이게 교육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정책은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의 우리의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과학기술이라서 인문과학까지 포함합시다. 요 기술, 과학기술과 연구를 통한 미래의 국가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여기에 저는 지방의 혁신 도시와 매칭되어지는 지방의 국공립대학 정책을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끌어야 된다.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고도 현재 도시 계획과 도시 디자인과 주거 공간에 대한 새로운 주거 투자가 필요합니다. 조만간 우리는 저 허공에 매달려 있는 아파트의 편의로부터 좀 더 좋은 삶의 질을 선택하는 주거 형태의 공간으로 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주거 공간과 이 주거 공간으로부터의 대중적 교통 체계의 문제까지 해서 주거 공간에 대한 투자들을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 도시가 지방의 발전 동력으로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지방 정부의 경영과 공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서 완벽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재정의 자립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중앙 정부의 비판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것도 분당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그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의 어떤 지방 교부금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그리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지방 정부는 내국세의 19.24%라는 총량을 싹 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별 평가 지표, 그 평가 지표가 이게 복잡해요. 근데 뭔가 게임 규칙이 복잡하면 딜러가 유리한 거예요. 게임 규칙이 간단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데 게임 규칙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지어 지방 교부세에 대한 그 재정 기준 수요, 재정 기준 수입액 그리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뭔 너 얼마를 넣어주고 뭘 가산하고 이게 막 수십 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공식에 입각해서 너는 얼마 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해야지. 지금 현재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세로 내는 돈이 80%, 20%가 지방세로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모든 세금은 80%가 국가세금으로 거치고 20%가 지방세금으로 거치고 있어요. 집행은 그렇게 해서 거둔 모든 돈 세금의 총량의 집행은 60% 넘게가 지방정부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집행에 대한 권한의 법령과 권한은 80%를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깨줘야 합니다. 지방 재정 문제는.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좋게는 이제 니들이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떼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 충청남도의 저 군단위는 되게 곤란해요. 직원들 봉급 못 줘요.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80%의 국가사무를 다 쥐고서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은 지방정부가 80%를 다 해버리는 예산 64%를 지출하고 실제로 돈은 8대1로 걷고 일은 2대8로 해요. 이 구조에서 지방정부한테 실제로 더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중앙정부가 슬림해져야 되고 중앙정부가 자기 정부 혁신을 해야 합니다. 세월호 때처럼 물은 뭐 해양수산 무슨 유통조합 에서부터 중앙정부의 각종 공공기관에서부터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조직들 그 정부 역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정부한테 권한을 다 주고 일을 확 줄여서 그것을 가지고 내국세의 19.24%가 아니라 20, 30% 정도씩 떼서 줘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방정부가 그 문제를 책임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많은 저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하자고 하셨습니다. 세월의 모든 국민의 슬픔과 눈물 앞에 왜 우리는 그런 아이들 하나를 못 살렸을까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국가 대개조로 삼읍시다. 저는 정말 그러길 바랬어요. 당시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표님께도 개인적으로 찾아가 부탁드렸어요. 그때 야당이나 이쪽 진영에서는 국가 대개조 운운하기 전에 당신 7시간이나 밝혀 이랬거든요. 그런 비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가 대개조 하자고 하자. 핵심은 뭐냐? 현장에 있는 사람이 윗선에다가 보고해서 지침받게 하는 나라 만들지 말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게 정부 혁신의 핵심이다. 그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면 국가 현재 9등급제, 사실상은 현재 9등급제는 서기 전 주나라의 종법제에 기반한 구품계가 2500년째 지속되고 있는 국가 관료 제도입니다. 왜 9등급이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제도를 바꾸고 실질적으로 어떤 단위에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가장 현장의 지휘력을 높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싸움은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겪었던 화이기도 해요. 조정에서 나가 싸우라 했는데 이순신이 볼 때는 싸우면 안 되는 판이거든요. 그 출전 거부 몇번 했다가 봉고 파직,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체제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국가 관료제도, 이 9등급제를 또 내가 왜 거론했냐면, 행정고시를 붙건, 7급 고시를 붙건, 9급 시험을 받건, 해마다 승진처럼 돌아오잖아요. 인사처럼. 그러면은 계속해서 승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안 하면은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같이 입사 동기가 승진했고 나는 못하면 사람 얼마나 바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싸움이 벌어지죠. 싸움을 벌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사평정을 매겨요. 인사평정을 매겨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열심히 막 현업부서로 잘하고 윗사람하고 잘 보일 수 있는 기획부서는 인사 점수를 좋게 받을 가능성이 많고 높은 사람하고 눈이 덜 마주칠 만한 한직 부서에서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인사평정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1년 단위별로 모든 공무원들이 계속 순환근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국방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방조직도 장관 진급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과 사단을, 작전과 병참을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전문가가 없어요. 두루두루한 사람은 다 많은데 전문가는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국가 조직 구조를 그때 좀 바꿨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19 현재의 성남시 같은 재정 여력이 좋은 단체는 재정 여력이 좋아야 자치분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국가가 정보 혁신을 통해서 내국세의 현재 19.24%가 되는 보통 교부세의 비율을 늘리고 그 재정이 늘려서 지방에 나눠준 만큼 중앙정부가 조직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책임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책임을 높이는 것은 지난번 세월호 때 사건에서 본 것처럼 현장의 지휘 결정력을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에도 결과적으로 중앙질병본부와 끊임없이 이 환자가 양성해요, 음성해요라고 2, 3일 물어보고 결정하던 시스템으로부터 시도지사들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라고 행사하고 상황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걸 지방에서 객담을 채취해가지고 중앙질병본부에다가 가서 이 환자가 메르스 환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 환자 주변 접촉했던 사람 다 잡아, 빨리. 그럼 2, 3일이 이미 지나서.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격리 업무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냐? 일선의 진료보건소장님이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그럼 일선의 진료보건소장님한테 모든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 내에서 누구를 가둘지, 누구를 집에다가 못 나오게 할지, 모든 권한을 보건소장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지휘관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보고서 빨리 달라고 하는 지휘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우리는 지방자치분권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것은 바로 현재의 3단계 국가운영체제, 중앙집권화된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정은 내국세에 일반적으로 찔끔찔끔 줄 게 아니라 통으로 주고 정부를 크게 이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큰 저항이 있어가지고 세월호 때가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가 합의를 얻어내기 좋은 기회였는데, 하여튼 내년 대선 공간에서 이 주제를 세게 좀 주장을 해서 국민들과 다시 한번 공감을 얻어서, 또 공무원들하고도 공감을 좀 얻어서 우리 행정체제를 좀 바꾸는 계기를 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석사과정 김동희입니다. 네. 그 질문을 그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재정관리고 두 번째는 녹음 문제인데요. 앞에서 뭐 지방자치 재정 문제가 나와서 저도 언뜻 들은 건데, 두 가지 사례 정도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이랑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가 단체장으로 있었을 때 야망이 좀 컸던 분들이라서 이런저런 큰 사업을 벌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 재정 적자가 난성적으로 발생해서 지금도 시민들이 그 채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는데, 근데 선거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그 이후로는 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정치 실태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나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농업 문제인데,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지사님께서 그 농업 문제 굉장히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조선 후기 토지 농업 쪽이라서 그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한 200년 전 시기는 뭐 농업이 천하지 대본이다 해서 모든 게 다 농사를 시작해서 농사가 끝났는데, 지금은 사실 뭐 농사 그러면 다들 굉장히 낯설 테지만, 이런 서울이 아닌 혹은 광역시가 아닌 지방에서는 여전히 농업에서 여전히 전답을 갈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민들의 성장, 생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쌀값 문제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폭등했고, 그래서 이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는데, 반대로 그 식료품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정말 그 최저시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밥 먹기도 힘든 것이, 양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보완이 있으신다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도지사를 도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워요. 너무 많은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사실상 네이버 뒤지면 좋은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제 얘기의 대부분을 어떤 그 원리와 원칙에 대한 제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양해 안 차시나 봐요. 네이버에는 정보를 많이 더 얻고 외워주시길 바라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의 몫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치면 알고리즘 짜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을 못 짜면 프로그램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원리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나는 이 원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의 그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그 알고리즘의 틀 내에서 그 전문적 능력들이 결합되게 되거든요. 원래 쉽게 이게 가죠. 근데 현실적인 정치에서는 그러다가 또 너무 디테일에 얘기를 안 하면 또 저 사람 허당인가 보다 이래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너무 썰렁이 됐네요. 자, 그 재정 문제에서 하여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 재정과 회계는 일반 가게 살림에 돈 남았다, 빚이 있다, 적자다, 이익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떤 때는 재정을 좀 늘려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 필요한 일 때는 써야 합니다. 써야 하고 물론 이제 그 적자라고 하는 그 투자가 적절한 투자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오세훈 시장님이 얘기 들으면 서운해하시려나?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님이 민선 오기 때 저랑 또 저도 이제 민선 오기 도지사였으니까 그때 서울에 한 번씩 오면은 막 알고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예산이 아니었다고 하던데 뭐 2천억, 3천억 들어간다는 막 새벽 둥둥선 같은 거 한강에 떠 있으면 저는 집에 내다가 눈이 뒤집히죠. 우리 동네 저 돈 있으면 저 돈 가지고 쓸 일이 참 많은데. 네. 그러나 어찌됐든 재정 투자의 필요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꼼꼼하게 더 볼 필요가 있고 단순하게 나 빚 안 졌어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상은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만 좀 드립니다. 어떤 투자와 어떤 적자를 벌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가 재정을 당장 빚을 많이 갚았다 늘렸다 이것만 가지고 그냥 그 말 그 자체로 좋은 시장, 좋은 도지사, 나쁜 도지사, 나쁜 시장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농업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공공 분야에서 꼭 챙겨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 없는 나라 없습니다. 농업의 산업은 누군가는 종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하게 우리한테 먹거리를 생산하는 푸드 팩토리가 아닙니다. 음식 공장이 아니라 음식 공장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과 농촌 공간입니다. 그 농업과 농촌 공간이 없으면 사실상은 우리에게 휴식은 없습니다. 그 농업과 농촌 공간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문화와 역사가 없습니다. 도시는 불켜진 양계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농촌은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 자본주의 시장 원리로 봤을 때 농업이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때려가지고 야, 오늘은 해를 한 48시간만 떼어주겠어요. 뭐. 오늘은 해 온도를 한 30도로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농업 생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자 개량을 하거나 하우스나 시설 투자를 하거나 뭔 짓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자연하고의 연관성 속에서 생산성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GMO식품이라든지 애액재배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농업 기술들이 현재 개발되거나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일부 품목에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물과 바람과 햇볕과 흙이라고 하는 이 기본 구조의 농업 구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투자의 이윤과 효율로 내버려두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질 거냐. 현재 대한민국은 약 연간 14조 원 좀 넘는 농업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 재정 14조 원은 다양한 형태의 정책 수단, 정책 이름으로 농업과 농촌 지역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새로운 정치의 제 소신 중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했던 하나의 대목이 있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이 갑과 을, 주권자한테 제가 아까 무례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죠. 시혜성, 선물 주듯이 정책 공약하는 거 아니다. 그 정책을 얘기를 하면 주권자는 그렇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저 정책을 내가 선택하면 내가 세금을 더 내든지 내가 봤던 그 어떠한 것들이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 공간 내에서 아이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거 해주겠구나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공약과 그 선물 보따리는 내가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리더십과 정당의 정책들이 이런 시혜성과 선물 나눠주듯이 하는 이 정책 가지고는 선거를 하면 할수록 주권자들은 끊임없이 손님이 돼버리고 선거를 하면 할수록 국가 나라 살림을 사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뒷담화는 끊임없이 까고 불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구조 이런 민주주의가지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14조 원이라는 그 돈이 다양한 형태의 정책, 수천 가지의 정책을 가지고서 농업과 농촌 지역에 뿌려지는데, 뿌려진다고 하고 시행되는데, 그것이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주인이 없는 시혜성 정책으로 그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업 시설하우스 개량 사업이래요. 그러면 뭐 딸기 비닐하우스, 뭐 깻잎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뭐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것을 유리 온실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매출을 가지고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농사짓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고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부 조금으로 70% 지원해주고 30% 자담한다고 하면 생각이 좀 바뀝니다. 70% 지원해준다니까 그냥 한번 확 질러볼까? 트랙터도 하나 확 질러서 사볼까? 트랙터 한 대면 논농사 보통 45헥타르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트랙터 몇 억짜리 그 기계값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민들의 평균 논 경영 경지 면적은 1.45 헥타르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가 40가구가 모여야 트랙터 하나 운영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농민들이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정책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요소입니다. 제가 알고리즘을, 갑을 손님과 주인이 관계해서 민주주의 정책을 다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생기면 이 정책과 대한민국의 정책을 그 틀에 다 집어넣으면 모든 혁신 문제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대통령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어업만 관리하고 어떻게 중소기업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대학생만 사랑해 주고 어떻게 유치원생만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5천만 명 모든 살림을 효과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자기 철학과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동혁신을 지난 5년 동안 하고 있고 이 5년의 과정에서 농민들하고 약속을 오랜 토론 끝에 여기까지 일단은 몇 가지 영역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에게는 모든 소, 돼지, 닭, 똥은 반드시 거름이 돼서 땅으로 들어가는 만큼만 사육해야 된다. 그 이상을 사육해서 해양 투기를 하거나 그 이상을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가축 분뇨를 처리한다고 하는 순간 그 축산업은 안 된다. 농사를 짓는 것과 소, 돼지를 키우는 것은 하나의 일이다. 근데 이거 합의하는 데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돼지 마리 수를 줄여야 되고 누군가가 소 사육 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축산 분뇨 처리장을 더 많이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공약이 훨씬 쉽지 않아요? 맘 놓고 소 돼지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오늘의 이 현실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다 못 닦아드립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과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단,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정치인이 될게요.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 문제를 못 풉니다.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삼농혁신 문제도 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과 기존의 농업 정책과 재정에 대한 혁신과 정부가 해야 될 일, 농민들이 책임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구분해서 정책을 계속 정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의 정책들 중에 한 두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 예산을 균등 배분하자. 당신들이 그동안 했던 보조금 사업들을 딴 데로 안 빼갔을 테니까 그 돈 합쳐가지고 좀 더 다른 형태로 농업재정을 써보자. 이것만 참고적으로 할게요. 전 세계 농민들의 각각 농가 소득이 100원이라고 하면 독일과 스웨덴의 농부들의 농가가 100원 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그 농가 소득에서 정부의 직접 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과 스웨덴은 45에서 55원까지 됩니다. 미국은 굉장히 시장주의라서 없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농가 소득을 100원이라고 치면 약 24원가량의 비율로 정부의 직접 지불금이 들어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현금 보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냐? 쌀값이 변동지불금기에 쌀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많이 쓰는 해가 14원 정도 씁니다. 농가 소득이 100원이라고 기준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농업정책 한다고 돈 많이 쓰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국가재정과 그 국가재정이 구체적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혁신해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현재 식료품값이 비싸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식과 관련되어서 주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그 쌀값은 다른 일반 소비품에 비교하면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여타의 나라들을 여행해 봤을 때 식료품 가격이 우리 사회가 비싼 건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식료품값과 우리의 일반적인 먹고 살아가는 엔겔지수에 들어가는 이 식료품값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더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학생. 그 프랑스 네. 그 꼬민 같은 예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한국에서도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네. 그런 지방자치단체 형태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꾸준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기초자치단체에서 100만이 넘는 뭐 수원시, 성남시 이런 시들도 있고 뭐 충남으로 치면은 뭐 태안군, 뭐 청양군 이런 데는 거의 한 인구 5만 명 네. 이런 자치단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자치단체들 인구 5만 명 자치단체가 사실 저는 저는 서산 태안 쪽 관련해서 전에 일을 썼고 그런 지역에서. 뭐 지방의회라던가 지방자치가 사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 축제 같은 거 정말 일주일에 뭐 한두 개씩 있고 그거에 다 일일이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낭비되는 지역 예산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지방정부를 경영을 하시면서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그렇군요. 일단은 뭐 인구 기준을 가지고서 기초단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기초단체가 주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상적으로 내가 애 낳고 가족생활 유지하고 부모님 모시고 이런 어떤 친구들과 만나고 직장을 다니고 하는 이 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군가 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일을 처리하라고 우리는 정부를 놓은 겁니다. 그게 기초생활정보입니다.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정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공간과 사람들이 역사적인 생활 공간들 내에서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로 일률적으로 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현재 광역은 저는 오히려 주권자의 눈높이에서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기초생활정보. 우리 전체 국가를 대표하는 중앙정부 기능, 중앙정부. 딱 두 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40만 단위로 전국을 몇 개를 쪼개다. 이게 다 중앙정부 관료주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초생활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초정부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단, 유럽이나 기타의 나라들처럼 내셔널 미니멈 인덱스와 관련되어서는 즉 복지 웰페어의 내셔널 미니멈 인덱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서로 간에 그 협의체에서 통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각종 복지정책은 우리가 워낙 복지국가를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모두를 자극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인덱스가 자치단체 간의 경쟁 목록이 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기초생활 단위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인구와 단위와 상관없이 정하고 그 다음에 광역을 어떻게 둘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역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한강수계가 있습니다. 이 권역별 수계 관리는 시군에서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물 권역별 유역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물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KT워터가 알아서 니들이 책임지고 공급해줘야 되고 나는 무조건 써야 되겠다는 이 갑을관계로 또 나눠져 버립니다. 이래서는 우리 에너지나 환경이나 자연자원을 우리는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되는 광역적 행정기능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 때의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든지 어떤 아니면 프랑스에서 레지온이라고 하는 어떤 큰 권역의 경제청 사업을 하든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재화와 인허가를 관리하는 체제에 가지고는 효율이 떨어지는 광역적 업무들을 담당하는 광역행정청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지방 그러한 체제로 가는 과정에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것을 인구 단위로 일률적으로 이것은 기초고 광역이고 나누는 것은 너무 옛날 방식이다. 현실이 안 맞는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역 축제를 예를 들면서 지방과 기초단체에서의 부조리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지방정부와 정부 구성의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헌법 개정 논의하듯이 지방정부에다가 다양한 정부 구성 형태를 실험 실천해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 개정에 30년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방자치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권한을 줄까? 지방사법제도를 두었더니 지방판사제도를 줬더니 지방판사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하더라. 해보니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걸 지금 한 10년씩은 사례를 봐야 합니다. 조선이 500년 가는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오래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2, 30년 그 해가지고 국가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우리의 시민 주권자의 헌법을 못 만들어 봤습니다. 국가 권력과 임금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게임의 규칙으로서 헌법을 정해본 바는 있지만 시민들이 자기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고 나는 어떤 나라에 살 것이냐에 대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헌법을 아직 못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고 87년 60 헌법 체제를 극복한다면 바로 그 주권자의 헌법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인 겁니다. 이걸 지금 1년 2개월에 막 갑자기 해치운다고 하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헌법 제안을 난 딱 듣는 순간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JTBC에서 최순실 건을 터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전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 자체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대통령은 빠졌으면 좋겠다. 기원론이에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었는데 하여튼 헌법이 그렇게 정쟁의 수단과 국면 전환용으로 논의될 만한 법률이 아니다. 헌법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는 지역축제와 관련돼서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를 구성을 해봐야 되고 다만 지역축제나 이제까지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여차하면 맨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호화청사를 짓고 예산을 완전히 엉뚱한 곳에 퍼쓰고 자빠졌다더라. 이런 뉴스를 9시에 봤다면 그건 뭔가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방정부를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정부 관료들이 지방정부 이거 맡기려면 안 돼. 노무현 정부 때 노인요양원이나 기초복지인덱스 100 몇 개를 예산을 붙여가지고 지방정부 업무로 주어놨습니다. 예산 재원까지 만들어서. 왜냐면 지방정부가 그 복지정책을 전달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시민 장관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지사 되고 보니까 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어머님이 보름빵 하나를 사가지고 동네 형들이랑 있는 우리 방에 와서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빵을 갈라줬습니다. 어머님이 문 닫고 나가시자마자 동네 형이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로 빵 앞으로 다시 배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권력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갑니다. 왜? 중앙관료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중앙관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청남도에는 대전일부나 충청일부나 충남도민일부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일부가 있고 대구에는 대구매일이 있고 각각의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신문들이 판매부수가 늘어나고 독자층이 더 튼튼해지는 것을 전국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진로소주가 처음처럼 전국을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가면 시원이 있고 충청남도에 가면 보통 소주보다 산소가 좀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깬다는 오투리라는 소주가 있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진로 입장에서 지역적 소주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싫을까요?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한양 중심과 중앙집권 국가는 단순하게 관료체제의 파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와 시장 자체가 이미 중앙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집권 세력은 절대로 중앙관료들 몇의 힘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를 하게 여기다 말하는데 지역축제 예를 들면 충청남도 논산의 연산의 대추축제 뭐 고구마축제 뭐 이런 거 합니다. 그 사상 보조금 500만원 1000만원 나갑니다. 500만원 1000만원 나와가지고 천막 해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뭐 음식 자랑도 하고 고구마도 팔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마라도 농민들은 더 팔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낭비성이라고 말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늘 계속해서 시장 군수님들한테 사실 시장 군수님들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도지사 말을. 그러나 시장 고수님들하고 늘 상의할 때 가능하면 이벤트 한다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수 사다가 몇천만 원씩 쓰지는 말아라. 지역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지역의 축제 비용을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축제 구조를 만들어야지 돈 서울 사람들이 죄다 와서 벌어가는 구조는 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정부 구성 형태가 의회와 시장 군수를 뽑아는 이 구조 자체의 비효율성은 있지만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능과 비효율과 낭비라는 요소는 중앙 집권 세력의 약간의 여론전의 성격이 있다. 그렇게 치면 공공기관과 부정부패의 건의 절대 액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각각 공공 분야에서의 부정과 비리와 문제되는 액수를 따지면 98%가 다 중앙정부가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불신의 어떤 문제제기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들을 고쳐나가더라도 또 그런 문제제기의 이면에는 그런 또 정치적인 여론전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받고 이제 정리할까요? 네. 그 두 분 동시에 들었으니까 두 분 예. 동시 말씀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소속이 아니고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질문해 주신 걸 토대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제 거버너 안희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게 정치다 보니까 정치인 안희정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말씀을 듣고 이제 페북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는데 거기 이제 폴리티션이라고만 소개가 되셔가지고 정치인 안희정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에 있어 가지고 그 방금 민주당이 먼저서야 진보가 먼저서야 보수가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가 신뢰가 부족한 이유는 저 예측 가능성, 프리덕터빌리티와 어카운터빌리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안희정, 어떻게 시민이 안희정을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안희정을 안희정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그러면 곧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당의 무엇을 기대하고 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참 어려운 주제네요. 예,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 3.15 부정선거에 한가하던 그리고 장면과 임보선 정부를 만들었고 뒤에 김대중,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신민당과 민주당의 이 역사, 즉 민주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 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좀 복잡합니다. 네. 굉장히 레드컬한 분도 있고 급진적인 분도 있고 굉장히 중도적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진보와 보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진보와 보수를 뭐 여러분들이 막 여러 번 설명하던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도 연대 강연을 할 때인가? 그때 아마 진보 보수에 대해서 여기 와서 강의를 하시면서 보수는 지금 이대로 진보는 바꿔보자. 이게 진보 보수 아닙니까? 이렇게 특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 이 지적 어떤 그 교양이 넘치는 우리 학생들의 용어로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는 게 보수고 연대와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 진보죠. 이에 따라서 미국 같으면 부시의 뭐 오너십 소사이어티 가진 자들의 자기 책임하에 사회 부시 뭐 아주 대표적인 보수의 구호죠. 진보는 사상은 리버럴, 자유 인권 나눔과 연대 뭐 이런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고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사상 우리들 마음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 전혀 같은 몸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에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이 진보의 오래된 가치와 우리들 내부의 연대와 나눔과 의무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평화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면 그래도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고 또 이제 질러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책임지랴. 그러면서 사실상 한 개인의 책임성들을 강조하면서 그 개인의 책임성의 극단적 표현인 시장질서의 자유방임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보수진영이 있기 마련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진보보수 정치가 안 만들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런 기득권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되었든 민주당의 큰 흐름 내에서 저는 이 민주당의 흐름을 그렇게 이어서 발전시킬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넘어야 될 많은 게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판 붙자라고 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일체의 전쟁과 폭력도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독 북한하고 대화하면 그건 뭔가 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흐름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적정하고 대화를 한다는데 우리는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최대 공격은 확성기를 가지고 북한에다가 떠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분단 상황에서 사람들의 합리적 이성과 나눔과 인권과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뤄야 될 주제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 주제들이. 분단의 문제에서부터 G2체계 내에서 우리의 외교적인 주권에서부터 군사안보체계에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의 생태계의 질서에 대해서부터 정부의 R&D 지원과 대학 교육과 과학 R&D 연구 단지들의 생산성과 그들의 연구 능력 함양을 위해서 뭐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러한 미래들을 이어나갈 것이다. 아, 그리고 저는 어떠한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 될 거냐. 저는 이제 그런 김대중과 노무현과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제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가 보입니다. 예. 네. 그 집안의 후손이니까. 다만 이 바뀐 환경 내에서 우리는 좀 더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자로서 이 과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겠죠. 자, 87년 헌법 이래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제 3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30년 동안 우리가 60항쟁을 통해서 얻었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이 30년 동안 이루어냈던 성과에 저는 주목하자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너무 피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시죠? 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이 전진해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북방외교를 그때 안 했더라면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과는 절대로 동선행전이 100번 깨지더라도 우리는 반공 종주국가로 남겠다고 선언을 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 효과적으로 북방외교를 통해서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과 비엔남과 많은 국제외교적 우리의 연대의 틀들을 넓혀 나갔습니다. 잘한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의 체라고 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쿠데타의 싹을 잘랐습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실제로 금융산업이 미래에 대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어서 우리는 분단 문제와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것도 시작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총독부를 들었다가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그 뚜껑 좀 뭐, 어디 보관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골재 그 처리소에 보내가지고는 다 빻아가지고 그냥 도로 석자재로 다 써버렸답니다. 화끈한 와이였습니다. 어찌됐든 그때부터 우리는 식민지 분당을 겪으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현대사 속에서의 어떤 아픈 구석에 직면하기 시작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 시대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이르기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우리 현대사의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재조명했고, 그때의 그 아픈 죽음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사죄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밝혀내지 못했거나 다 위로하지 못한 많은 영웅과 넋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거사를 좀 더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폭력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그 역사를 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는지 좀 생각하려고. 하여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또 그분을 투표했던 나는 모든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 국민 여러분들이 선출한 그 대통령을 모욕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파적 입장을 가지고 당신들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그 대통령을 함부로 모욕하거나 조롱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주권자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금 9년은 우리 민주주의자의 원칙과 상식으로 볼 때 그런 역사가 저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강 사업, 24조 원 들어가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그냥 다수파의 힘으로 날치기 해가지고 그 돈을 써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을 국가에서 다 쓰는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물값 내고 있는 KT 워튼이 수자원공사니 이런 데다가 최다 빚지게 해가지고 그 사업 다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밀어붙이는 국가지도자의 박력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국민이어야 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그 뜻을 저는 존중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를 넘기고 산업화를 겪었다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많은 유권자들께서 신세 갚는 거구나. 그래,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니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자손한테라도 갚으려고 하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당장 이제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을 보더라도 늘 남한테 신세지지 말아라. 네가 한 끼 얻어먹었으면 너도 꼭 살아. 그랬습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양식이고 교양이고 정서입니다. 저는 그 착한 성품이 만들어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큰 국가적 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자여야 합니다. 민주주의 자유라할 때라야만 대한민국이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은 맨날 데모나했지 먹고 사는 거에 뭐 관심을 가졌냐. 그러니 샐러리맨의 신화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 이명박을 뽑아달라고 얘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그 경제발전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경제성장률과 경제의 지수들이 훨씬 다 나았지 않았습니까? 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뭘로 사람 관계를 맺으십니까? 그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모두는 민주주의자로서 평가받아야 되고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그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를 광화문 저 콘크리트 바닥에 앉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그냥 성역 없이 수사해서 책임질 사람 혼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특별 수사기관의 기관이 그렇다, 무슨 검사가 어떻다, 무슨 놈을 다 핑계를 대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무력화 시켜놓고 나서 맨날 대목꾼들이라고 그 유족들을 그렇게 욕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광화문 앞을 맨날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 천막을 앞으로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 가능한 당신의 정치는 어떠한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제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민주주의자로서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모든 불로소득과 성숙에 대한 세금의 징수, 시장의 공정한 질서, 일체의 독점적 시장 질서에 대한 구조의 개선, 모든 법 집행에 있어서의 정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모든 사람의 정정당당한 공정한 기회의 보장,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지금 만들었고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근데 막상 집행하려고 하면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이 걸려서 못 갑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그 헌법과 법률이 다 규정하지 못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장시간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이만 전 마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홍성 내려가야 합니다. 도청 수제지 홍성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덕산 온천에 온천 지구가 있습니다. 예, 목욕을 하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 오래된 한국 주계 중에 두 개 문파 중에 덕수문증이 있는 수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스님, 설정 스님이 거기에 큰 스님으로 계시는데 아주 좋은 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용봉산이라고 하는 해발 340m 굉장히 산책하듯이 2시간 반이면은 손맛과 산맛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악산입니다. 이름은 용봉산인데 용용자 봉봉 용봉봉 이제 봉황봉자로 씁니다. 그 용봉산에 가장 기운이 세게 떠받치고 있는 바위 밑에 충남 도지사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가 약한 사람이면 집에서 자고 나면 아침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 많이 놀러와 주시고 여름에 대한민국 해수욕장에서 가장 많은 곳이 충청남도 서해안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